안녕하세요. 아, 정호의 만남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나물 이야기와 또 신앙상담을 해서 우리 남영민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어떤 나물을 만날 수 있는지 기대가 되네요. 잠시 후 찬양 듣고 나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네, 요즘 많이 확연히 봄이라고 느껴질 만큼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어제 더니든에 있는 친구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더니든에도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반가웠습니다. 더니든 남쪽이잖아요. 예. 꽤 많이 추운. 예, 예. 북쪽과는 좀 틀리죠, 많이. 그런데 벌써 더니든에도 봄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진짜 봄이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느낌이. 예. 한국 사람들 특히 봄이 왔구나 했을 때 따뜻한 날씨도 그렇지만 예. 딱 생각나는 보통 봄에 먹는 나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동요 중에 이런 봄맞이라는 그런 동요가 생각나요. 기억나요? 동무들아 오너라 봄맞이 가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너도 나도 바구니 옆에 끼고서 달래냉이 숨바귀 나물 캐우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가 이제 종다리도 높이 또 노래 부르네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어렸을 적 살던 그 서울 변두리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봄에 나물 캐는 사람들도 많았고 종다리가 정말 하늘 높이 이렇게 정지해서 서 있으면서 마치 헬리콥터처럼 그러면서 노래 불렀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소설책 하나 중에 그 이창동 씨가 쓴 소설에 보면은 녹천에는 똥이 많다라는 그런 책의 소설책의 제목이 있었어요. 재밌는 제목이네요. 그렇죠. 그 녹천.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의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정부 가다 보면 이제 녹천이 보이거든요. 가다 중간에 보면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서울 그 안양천 변에서 살았는데 녹천에는 똥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안양천에는 냉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냉이. 예. 특히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은 땅이 녹으면서 그 안양천 변에 있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땅이 녹으면서 그 황새냉이 뿌리가 막 굉장히 굵었어요. 어릴 적 기억으로는 막 손가락 굵기 정도의 네. 그런 좋은 냉이들이 이렇게 뭐 삽이나 홈이 없이도 손으로도 잘 뽑힐 정도로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개울물에 씻어서 그냥 바로 씹어 먹어도 아주 달달하고 또 살짝 매콤하고 봄 향기가 굉장히 많이 풍기던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냉이를 찾으러 이제 농장을 갔었었는데 그렇죠? 종류가 네.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냉이가? 냉이는 세계적으로도 한 4, 50가지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이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냉이는 영어로는 Shepherd's Pulse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면은 Mother's Hear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냉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펄스 또 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은 씨 때문에 그래요. 씨 모양이 이 냉이가 이렇게 자라고 씨가 맺히면 씨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더스 하트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양치기 소년들이 그 주머니를 하나씩 달고 다녔는데 그 주머니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셰퍼드 펄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냉이가 종류가 참 많은 게 뭐냐면 이름이 참 재밌어요. 나무 중에서도 보면 밤나무 있으면 나도 밤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듯이 냉이도 너만 냉이냐 나도 냉이다. 나도 냉이. 너도 냉이. 냉이 이름이 그냥 냉이도 있고 나도 냉이도 있고 너도 냉이도 있고. 실제로 I, U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I, 그래요? U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너만 잘생겼냐? 나도 잘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너만 냉이니 나도 냉이다. 이런 아주 재미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냉이라고 하면은 냉자를 어떤 사람은 그 차가울 찰 냉자를 써서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이 좀 억지같이 들려지고 사실은 냉이라고 그랬을 때 냉자가 냉이보다도 낭이 낭자가 아니라 주머니 낭자를 써서 이렇게 옛날에는 나생이, 낭이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냉이가 뉴질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냉이는 이렇게 뭐 셰퍼드 펄스라고 이렇게 딱 이름이 고정되어 있지만 냉이라고 할 때에 뉴질랜드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 보면은 뒤에 이름이 크레스라고 하는 크레스. 예, 단어가 붙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윈터 크레스, 뭐 버터 크레스 아니면 마쉽 크레스 또 뭐 지난번 얘기했던 물냉이도 워터 크레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스와인 그레스 이런 것처럼 바로 이 스와인 그레스라는 것이 뉴질랜드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냉이들을 뉴질랜드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뉴질랜드 냉이하고 한국 냉이하고 차이점이 딱 구별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좀 차이가 있어요. 뭐 구별이 딱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황새냉이라고 할 때 이 한국 거는 황새냉이가 뿌리가 굉장히 굵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의 황새냉이는 뿌리가 굉장히 약해요. 실처럼 가느다라 가지고 냉이하면은 뿌리채 먹는 것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잖아요. 그 식감도 좋고. 그런데 뉴질랜드 거는 이 황새냉이가 뿌리가 없어요. 이파리만 좀 무성하고 그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거는 황새냉이가 뿌리는 많이 발달돼 있고 이파리는 좀 별로인데 반대로 뉴질랜드 거는 뿌리는 약하고 잎사귀는 굉장히 좀 많이 발달돼 있고. 그러면 어떤 게 먹기가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뿌리가 좀 굵게 있어야지만 좀 무치나거나 국을 끓여도 좀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비터 크레스라는 것이 이제 황새냉인데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어떻게 그러면 이 냉이를 보통 이제 어떻게 해 먹어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냉이 하면은 그 국을 끓인다든가 뭐 나물로 무친다든가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모양인데 죽을 끓여도 좋아요. 죽. 아, 죽을요? 죽 끓여도 좋고 요즘은 뭐 냉이로 튀김도 해서 드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냉이 뭐 탕수도 이렇게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냉이를 그 씻어서 바로 물기를 빼서 그 좀 튀김가루에 반죽해서 무쳐가지고 탕 그 튀김이나 탕수로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냉이는 그 굉장히 향이 좋기 때문에 말려서 차로 이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냉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된장찌개 끓여도 좋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주로 이런 이제 저번에 이제 농장 가서 찾아보긴 했지만 예예. 이 냉이를 어디 가면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냉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예. 사실 집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터크레스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뭐 가정집에 텃밭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굉장히 흔하게 많이 나 있는 것이 이 비터크레스고 또 스와인크레스라고 하는 이 뉴질랜드 냉이도 가정집이나 아니면 뭐 어디 조그만 뭐 산책길에도 아주 흔하게 나 있는 것이 스와인크레스예요. 스와인크레스도 뉴질랜드에서는 뭐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 분이 하시는 농장에 한번 갔었잖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보았던 것도 이 비터크레스 황새냉이하고 스와인크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스와인크레스하고 황새냉이는 뉴질랜드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냉이 나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윈터크레스 나도냉이라는 것을 윈터크레스라고 하거든요. 나도냉이는 냉이가 굉장히 커요. 네, 그 촬영하다 보니까 잎사귀가 엄청 크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아마 이렇게 좀 야외로 나가면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간혹 가다 보면 뉴질랜드에도 간냉이가 있더라고요. 간냉이. 간냉이. 간냉이는 조금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매움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매워요. 매운 것이 더 강한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마시크레스라고 하는 갓냉이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 이렇게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집 주변이나 아니면 뭐 산책길 혹은 또 농장 같은 데 특히 가면은 많이 있어요. 네. 특히 농장 같은 데는 그 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냉이 있죠. 네. 어셰퍼드 펄스 이 냉이가 농장 같은 데는 굉장히 군락을 져서 많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냉이가 보니까 예. 생각보다 엄청 크게도 자라더라고요. 맞아요. 풍성하게. 예예. 예. 예. 이게 뉴질랜드에서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이런 황새냉이 같은 것은 굉장히 좀 크게 자라고 하는데 이제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물론 다르겠지만 나도냉이 같은 경우는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한 포기에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번식 갈래로 이렇게 퍼져서 나기 때문에 네. 한 포기만 제대로 만나도 뭐 한 식구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냉이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냉이는 아무래도 이제 그 봄 나무라면 냉이를 가장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봄하면은 뭐 그 춘곤증이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졸리지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냉이는 이런 춘곤증 같은 거를 조금 많이 이렇게 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겨울철에 우리 신체적으로 채소를 많이 먹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단백질이나 또 이런 무기물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함량이 많은 이런 냉이 같은 거를 먹으면은 충곤증을 좀 물리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냉이가 채소 중에서 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칼슘이나 망간이나 철분도 풍부해가지고 이렇게 좋고 또 비타민 A나 C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 나물로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나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냉이는 물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식물에는 독이 있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미나리 같은 경우와 또 냉이 같은 경우는 독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날걸로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냉이도 달고 또 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날걸로도 먹으면은 또 특히 피를 맑게 하고 간 기능이나 시력 많이 회복하는데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네. 봄에 꼭 섭취를 해서 겨울 내내 좀 움츠렸던 우리 네. 몸에게도 영양분을 주고 또 네. 기분도 상큼하게 해줄 수 있는 냉이. 네. 네 오늘 냉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냉이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뭐 예. 동해에도 있고 그러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냉이를 특히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한국에만 있는 건가요? 나무. 그러니까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잡초인데 그 잡초에 그렇게 단백질이며 풍부한 그런 영양소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이런 것들을 했었을까 막 그런 궁금한 이제는 뭐 예전에는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어떤 습관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전해 데려오고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즘 한국에도 뭐 물론 동의보감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뭐 효능앱 같은 데서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성분 분석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자료만 살펴봐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뉴질랜드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도 보면은 얼마나 꼼꼼하게 이렇게 자료 분석을 잘 해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냉이 이제 조금 전에는 그냥 남이 좋다더라 해서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알고 먹으면 더 그만큼 가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르고 먹어도 좋았던 냉이 알고 먹으면 더 좋은 냉이 오늘 예, 냉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신앙 상담 얘기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When I can't breathe and when I'm tired, you're my salvation. Oh my.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엄마! 모기! 어머! 아! 아빠! 괜찮아! 고마워, 방충망 달고 카펫 갈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충망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장판 카펫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베스트 플로링 01-031-9060.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에 사연을 보내주실 분들은 홈페이지 www.spmtv.kr 또는 이메일 spmtv@spmtv.kr로 보내주시면 다양한 상담 코너에서 신앙, 교육 여러 가지 다루고 있으니까요. 오늘 월요일은 정원을 만나고 신앙 상담을 받습니다. 오늘 상담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상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이미 온 지 10년 가까워집니다. 여유가 있어서 이미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녀들 키우며 이런저런 일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국에서처럼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이민생활, 특히 교회생활하면서 좀 지칠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일을 겪다 보니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꼭 어느 한 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 있는 여전도회 혹은 구역 이런 모임에 꼭 들어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좋고 조용히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좀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주변에서 사실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시는데 교회 등록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우리 교회는 출소한 지가 뭐 꽤 오래됐는데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교회 꼭 등록을 해야 되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 속에는 오늘 말씀 내담자 말씀처럼 뉴질랜드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좀 지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네. 표현을 한 것처럼 분명히 그런 분들에게는 사연이 있을 거예요. 사연이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마음을 이렇게 놓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게 되는지 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한 가지 면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뭐 이 대답에 대해서 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네, 다소는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보다는 사실 이제 아니기를 바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대답을 드린 것인데 네. 하나는 내담자께서 뉴질랜드에서 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잖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오히려 더 이제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담자께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생긴 요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 이해가 부족해서요? 예, 이거 어떤 말, 어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아, 교회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그렇게 하면 끝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교회가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좀 궁금한 거는 이분이 신앙 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어떤 가족의 배경 속에서 하셨는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또 나이도 모르기 때문에 또 직분도 분명히 밝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떤 때는 조금 어디다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직분을 많이 또 교회에서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라면 좀 더 깊게 있게 다룰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초신자거나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대답을 깊이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분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 한 10여 년 뉴질랜드 생활이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됐고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보면은 오래하신 거네.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다가 아니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좀 배우고 학습하고 또 그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기적일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은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보면 교회에 꼭 등록을 해야 되는지 또 교회 내의 조직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묻게 되는데 참 조금 안타까운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교회 등록이 필수적인 건가요? 교회 다니려면 실제가? 교회 등록이 필수적이다. 네.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꼭 등록을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대답이 참 애매해져요. 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에 등록해야지 구원받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꼭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쫓아서 열심히 또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는 교회 등록이 필수적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결론적인 답을 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먼저 생각해야 될 때.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요즘 교회 주변에는 우리 주변에는 익명 교인 혹은 이제 교회 순례 교인. 나는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는 거의 다녀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나는 어느 교회에 딱 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심지어 이제 쇼핑 교인이라는 그런 표현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익명 교인이란 말 그대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교회에 제출하지 않아요. 뭐 이름은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초창기에 집사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사 직분을 가지고 이제는 거의 그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방도 오지 말라고 하고 신방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이런 얘기 있어요. 접촉을 아예 싫어하는 건가? 자기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자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이제 교회 순례교인이라는 것은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는 심한 표현으로 하면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들이라고 이제 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알면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은 네. 많은 말씀을 사실 제가 드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교회는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예. 교회는 목적을 추구해요. 목적을 추구한다. 예.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이제 그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생활 습관에 젖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이렇게 더 이렇게 고치시켜 나가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또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직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단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교회를 가면 출석교인과 등록교인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네, 나누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는 거기다 회원교인 이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출석교인, 등록교인, 회원교인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교단의 헌법적인 의미로 이것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원입교인이냐 학습교인이냐 그리고 이제 세례교인 입교인이냐 이렇게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네. 어렵네요. 이거 살짝씩만 좀 얘기해 주시겠네요. 이제 원입교인이라는 것은 진짜 네. 교회에 들어온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학습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가면 다 교회마다 교인 명부가 있거든요. 교인 명부를 안에 보면은 이제 구분이 있어요. 이분은 학습 교인인지 세례 교인인지 아니면 유아 세례 교인인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입교인인지 그 외에는 이제 원입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꼭 구분을 꼭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책임져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교회에서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사실 또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다 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아마 지난주에도 상담을 드리면서 교회의 기능과 기능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 뭐 예배, 양육, 봉사, 교제 등 이런 그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와 그 뭐 예배 드리는 것만은 나는 관여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들은 반드시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또 함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예? 일을 서로 나누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책임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공동의회라는 의결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공동의회인데. 공동의회. 예, 네.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반드시 등록교인이 아니에요. 아, 등록교인이 아니고? 예.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냥 회원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회는 교회의 재산권이라든가 어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에 대해서 이제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성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앞에서부터 네. 얘기했던 책임성 문제. 예, 예.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저한테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셨어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 뭐 이제 중직자들, 안수 집사, 권사, 또 장로님들 투표가 있는데, 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안 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네. 아니요. 뭐 저 세례 같은 건 사실 관심 없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직분도 사실은 관심 없고 직분 없이도 일할 수 있고 뭐 세례 안 받았다고 그래서 일 못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마다의 어떤 특성이네. 법이 있어요. 법. 법이 있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일자리를 질서 있게 해나가게 되는데 그 공동의회 그렇게 임직자들을 세우기 위한 투표가 있으면 그 투표인 명부를 만들게 됩니다. 네? 교회 장로를 세우고 담임 목사 청병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이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선거인 명부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기준이 뭐냐면 등록 교인이 아니고 회원 교인이에요. 회원 교인. 등록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등록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세례 교인, 입교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뭐 좀 모든 교단의 헌법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교회 등록도 하지 않으신 상태로 교회에 오래 출석하셨는데 혹은 교회 등록했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서 왜 자신은 선거를 할 수 없느냐라고 따지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뭐 교회가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교회는 때로 중대한 결정을 통해서 책임을 나누어야 될 때가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등록했으면 또 교회법에 따라서 회원 교인으로서의 자격도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책임성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 등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원교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이게 교단마다 아까 교회마다 좀씩 틀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 이민사회 교회에서도 이게 똑같이 이런 자격들이 권리들이 뭐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건가요? 거의? 그렇죠. 각 교회들이 속해 있는 교단에 이제 헌법이 있어요. 그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도 약간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까 이제 교회 행정적 요소라고 이제 보여진다고 하셨는데 그 행정적 요인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교회에 꼭 등록을 해야 돼서 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행정적인 요인 말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 이제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일을 우리 감당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각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도 안 하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전혀 활용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등록하지 않고 뭐 남전대회나 여전대 혹은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만 교회를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교회 여러 사역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그냥 사장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그 내담자님의 그 형편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우리 하나님은 내담자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아픔과 상처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아픔과 상처를 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받은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다고 해서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생활에서는 안 되고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시고요. 또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서 서로서로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도 아픈 것을 제대로 말씀드려야지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내어 보이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셨구나. 그 은사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것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내담자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은사를 받으셨으리라 믿는데 그 귀한 은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다 보면은 내가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하다 보면은 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성도들과 이렇게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사람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뭐 좋은 경우가 얼마든지 훨씬 더 많습니다. 1% 2%의 그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면은 결국은 나만 좀 안타까운 경우에 처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안 겪어야 될 일도 겪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뭐 이제 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구역 모임 이런 사람들 모임에 안 가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초신자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오래 다녔는데 초신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러면 초신자일수록 더더욱 그 교회의 어떤 질서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또 참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면서 생활해야지만이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분 성도 자신도 성숙한 신앙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연 주신 분도 마지막으로 보니까 어떤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 뭐 교회 내에서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 갈등 생각만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 분명히 여러 가지 이민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좀 지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 표현에 보면은 분명히 어떤 사연은 말씀 안 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마지막 이분을 위해서 뭐 한 말씀과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무튼 뭐 더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교회 생활 게으리하지 마시고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하셨으면은 좀 더 자신의 신앙을 뉴질랜드에 와서 키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바라고 이제 늘 뒷자리만 있지 마시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을 위해서 한번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또 다 고쳐 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내담자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이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로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내담자님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제 교회를 어떤 마음의 상처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 여러 이웃들을 사랑하며 교회 여러 성도들의 부족한 면을 또 사랑해야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곰곰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만 일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감당하게 나가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늘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담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